시각장애. 단지 시력의 손상이나 장애만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시야의 장애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요. 종이를 둘둘 말아서 들고 그 한쪽 구멍으로 눈을 대고 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 역시 똑같이 느낍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 마음은 내 시력이 미치지 않아도 나의 시야 밖에 있어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보면서도 안 본 척하는 사람들도 역시 있어요.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 눈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래서 무뎌지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눈을 감고 다시 보세요. 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소년들의 음성이 아주 맑고 청아한 곡 영화 안녕 UFO 중에서 아디오스 UFO 글로리아 소년 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어봤습니다. 이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 두 편에서는요 참 이상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안녕 UFO와 또 미소란 이 영화 두 편에 모두 주인공이 여성 시각장애자라는 거예요. 근데 박경희 감독의 추상미 씨가 주연한 미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야장애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튜브처럼 계속 좁아져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튜블러 비전을 앓고 있는 여성이 나오고요. 김지민 감독 또 이은주 씨가 주연한 안녕 UFO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시각장애자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실명한 상태의 여주인공이 등장하죠. 이 두 편 모두 장르도 매우 다른 영화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주인공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뭐 감독도 그 영화를 대하는 뭐 태도나 모든 것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자라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삼음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는 것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참 독특한 엽서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그 편지에다가 써도 될 것을 엽서에다가 아주 깨끗이 써가지고 마치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요 연습장에다가 선생님이 연습장 세 장 모두 외운 걸 꼬박 뭐 빼곡히 적어봐라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마치 그때처럼 그 연습장 첫 페이지부터 끝에까지 막 볼펜으로 아주 깨같이 막 적어가지고 이게 뭐 글씨인지 뭐 개미 지나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글을 쓴 기억이 있는데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고범석 씨께서 그런 엽서를 보내주셨어요. 첫 엽서, 두 번째 엽서, 세 번째 엽서 모두에 새해 계획으로 영화책을 독파하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겨우 세 권밖에 못 읽었네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말이죠. 이런 사연이 있어요. 겨울아니요. 그거 겨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엽서에는 심지어는 첫 번째 엽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영화책을 독파 중입니다. 지금까지 한 네 권 정도 읽었는데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첫 엽서와 세 번째 엽서 사이에 벌써 책 한 권을 더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했거든요. 왜냐? 야, 이제 나 정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영화책도 읽으시면서 방송을 듣는데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앞으로 제 엽서에는 현란한 영화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심도 있는 생각들을 풀어보겠습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서 기뻐요 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영화책을 읽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전문 용어로 막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래 우리 전문인들끼리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말들을 하거나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책을 많이 읽고 그에 더해서 책을 읽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소화된 아주 쉬운 말이 풀려져 나와요. 우리 고범석 씨의 글에서도 그런 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새로 나온 영화들 혹은 지금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과 음악들을 계속 접할 수 있을 텐데요. 다음 곡도 그런 곡이에요. 아, 참 그 전에 맨날 잊어버리는 거 주소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는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또 인터넷 사연은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사운드트랙입니다. 아, 그리고 청취자 초대시사회가 새롭게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론 하워드 감독이 감독한 스릴러물입니다. 정말 예고편만 봤는데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실종 2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50분에 종로 서울 종로 스카라 극장에서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있는 시간이죠.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은 기자가 잠시 후에 나오고요. 그 전에 우리 이 곡 들어보죠. 팀 버튼 감독의 신작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빅피쉬 중에서 버디 홀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Every Day. to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it's getting faster. Everyone said go ahead and ask h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seems a little longer. Every way love's a little stronger. Come what may, do you ever long for true love from me? Every day it's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가서 외로움 같은 거 느끼잖아요.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 여성적인 느낌이었어요, 영화가. 음악이 좋았고요. 임팩트는 없지만 되게 감정 처리 잘한 것 같아요, 세밀하게. 약간 비하? 아시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기만 하고 너무 경망스럽고 어떤 현대인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비조한 모습들이 좀 적절히 사용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 분명히 사랑도 그랬습니다. 통역이 되냐고 제목에서 묻고 있는데 통역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굳이 통역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2.0의 편집자 이지훈 기자 모시기 전에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를 미리 보신 청취자들의 소감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지훈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들의 그 영화 감상평을 쭉 들어보셨어요. 예. 어때요? 이 프로 나올 때마다 놀라는 건데 네. 청취자들 수준이 참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원제는 Lost in Translation이잖아요. 네. 근데 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하니까 그 원제랑 영화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르게 발랄하게 네. 다르게 이렇게 예. 제목이 붙여졌어요. 예전에 그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그렇죠. 영화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달리게 된 것 같은데 네. 사실 상당히 다른 내용이 되겠죠. 네. 그 뭐 이 작품은요 우선은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까지 그 국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물론 네. 이것은 대중적인 기대감은 아니고요. 예, 이쪽에서는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끼리는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이 작년 한 해 미국의 태반의 언론들이 꼽은 작년 한 해 최고의 영화였어요. 네. 그 모든 언론들이 작년 말에 그 순위를 매기잖아요, 리스트. 네. 전부 1위에 올리길래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영화인데 네. 진짜 들어와서 이제 시사회를 하고 해보니 아, 참 만만치 않은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 이 작품은 그 소피아 코폴라라고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딸이죠. 딸이고 예. 우리는 대부3에서 이 친구를 본 나왔었죠? 적이 있었죠. 예. 뿐만 아니라 대부1에서도 아기로 나왔어요. 그랬었죠. 세례 받는 아기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원래 다른 여배우에게 갈 역이었는데 이제 뭐 아버지의 덕을 입어서 뭐 배우로 생활도 하고 뭐 그런다 이런 이제 일종의 낙하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연기도 못했어요. 예. 이 친구가 이제 그 이게 두 번째 연출작인데요. 정말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면서 네.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이 작품이 사실은 그 좀 어린 친구들이 연출하고 이해하기에는 좀 상당히 깊이가 있는 감성이라서 네. 이렇게 정말 젊은 친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떤 아버지에게 이 드라마적인 이해를 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영화들은 보면은 감독이 어떤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영화를 만들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경우와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감독이 어떻게 사는지가 느껴지는 영화가 있어요. 네. 이 영화가 딱 그렇죠. 보고 나니까 소피아 코폴라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연출력이나 그의 특유의 냄새는 전혀 나지 전혀, 않는 영화였어요. 예, 전혀 없고 예. 이 감성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감성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그래서 아니죠. 야,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소피아 코폴라가 도움을 받고 대화를 했다면 아마도 주인공인 빌 머레이와의 대화는 많았을 것 같아요. 빌 머레이가 우리에게는 코미디언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은 굉장히 그 깊은 감성의 소유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적이고요. 아마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줄거리부터 일단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이 작품 일본 동경을 배경으로 벌어집니다. 밥 해리스라는 미국의 그 TV 스타예요. 이 친구가 빌 머레이가 연기하죠. 중년이고요. 집에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위스키 광고를 일본에서 찍기 위해서 동경으로 날아오죠. 대략 일주일 정도 머물게 되는데요. 참 낯설어요. 동경이라는 도시가 싫고 그 말도 안 통하는 일본인들의 약간 호들갑스럽고 수선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기를 접대한다고 밤에 어떤 안마사가 호텔방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버리는 좀 엽기적인 행각 같은 것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러던 와중에 이 밥이 묵고 있는 호텔에 샬롯이라는 이름의 어떤 젊은 여인 근데 결혼한 여자요. 네. 남편은 사진 작가고요. 남편이 일하는 걸 따라서 이 동경에 와서 오래 머물고 있는 이 샬롯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요. 이 우연한 만남이 몇 번의 어떤 그 동행길로 이어지면서 서서히 둘 사이에 마음의 끌림이 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밥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젊은 한 20대 초반의 젊은 아내. 주부 여자 스칼렛 요한슨이 그 역을 맡았죠. 그리고 50대 중반의 중년 남자 빌 머레이 이 둘 간의 그 미묘한 사랑인데 저는 정말 봤거든요. 네. 참 이게 미국 언론들이 그 호들갑을 그러니까 호들갑에 가까울 만한 그런 찬사를 네. 부을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인의 감성으로서는 저런 사랑을 표현할 길이 참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그 미국 사랑 영화 중에서는 키스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랑 영화가 있었던가요? 여기는 키스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묘한 구석이 네. 참 많은 예. 영화예요. 일단 그 Lost in Translation이라는 제목부터 살펴보면 아주 그 표면적인 의미로는 그 일본이라는 낯선 동네에 가서 도저히 통역이 안 되는 가운데 혼돈에 빠졌다는 뜻이죠. 네. Lost in Translation. 예. 그런 얘기긴 한데요. 그 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제목이 조금 기막히게 지어졌다라는 것이 결국 그 얘기로 전이가 되거든요. 네. 이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이 무슨 일본과 미국의 언어적인 차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 두 남녀의 사랑. 이거 딱히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묘해요. 그런 네. 구석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인데요. 이 작품이 상당히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일본이라는 문화에 떨어진 미국인들의 문화적인 혼돈과 또 이 밥과 샬롯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질적인 만남이 가져오는 데서 벌어지는 역시 통역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 이 묘한 느낌이 중첩돼 있다라는 첫 번째 매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밥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사랑은 굉장히 상투적일 수 있어요. 이 네. 사랑은, 진짜 뭐, 성공한 중년의 가장이 뭐 어떤 낯선 오지에 와서 예. 이 지역에 뭐 여행 중에 젊은 여자를 만났다. 이런 거 상당히 그 관습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어떤 스쳐가는 사랑의 의미가 있어 이쪽에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샬롯의 입장에서 보면요, 샬롯은 바비에게 계속 외롭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도시가 낯설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드라마적으로 보면 샬롯은 동경의 친구들도 있고 상당히 그 동경 문화를 잘 알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전공이 철학이에요. 네.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놀고 있죠. 이 친구의 어떤 그 외로움이나 또 소외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본질적이고 관념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요. 네. 이렇게 밥과 샬롯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서로 달라요. 그런데 한순간에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현실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일치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이것이 저는 두 번째 매력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영화의 굉장히 모호한 혼돈의 그 느낌 자체가 저는 이 영화의 매력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둘의 어떤 만남이 서로에게는 다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낯선 문화 혹은 낯선 관계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는 그리고 뭔가 완벽하게 달성되지는 않는 그러나 이 스쳐가는 만남이 없었더라면 더 이상 아무런 미래에도 내게 행복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것을 잡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인 영원성을 거기 담고 있는 듯한 굉장히 희한한 감성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동경의 거리를 그 포착하는 이 소피아 코폴라의 카메라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카메라가 관습적인 듯 보이면서도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인물들의 시선과 인물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샬롯이 동경의 거리를 배회할 때 샬롯의 얼굴을 비추는 카메라는 저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그렇게 대상 인물의 거의 완벽하게 이입된 카메라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거의 그 무슨 대충 그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찍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담아낸 듯한 느낌이 그 카메라에서 저는 들더라고요. 마음속을 담아낸 카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대사 없이 인물만 잡아낸 풍경화 같은 혹은 정물화 같은 장면이 네. 오히려 더 많은 대사를 네. 그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카메라의 힘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런데 이 청취자의 그 소감 평 중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뭐 아시아 비아가 아니냐 네. 혹은 또 그러니까 그 일본이 배경이 되면서 아시아인들과의 어떤 그 낯선 문화를 단순히 그냥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낮춰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거북스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 특히 초반부에 네. 그 일본인들을 제가 봐도 너무 심하게 비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최근에 할리우드가 뭐 그 라스트 사무라이나 킬빌 같은 영화들이 일본의 어떤 뭐 그 검 정신, 무사도 이런 것들을 좀 물신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정반대의 지점이 있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네. 사실은 이게 후반부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후반부로 그렇죠. 가면 네. 이 바비 난 동경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이질감 같은 것들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사실은 그 전 세계로 요즘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떠돌아다니는데 그 어느 도시든 거대 도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이 그렇죠. 영화가 맨 마지막에 좀 가면서 후반으로 예. 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경이라는 것의 의미가 점점 이렇게 영화 후반부로 가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예. 더 말씀드릴 것은 그 샬롯의 관계와 그 빌 머레이의 그 관계가 그 흔히 봐서는 젊은 여자와 중년 남자 하면 언뜻 떠올리게 되는 게 그 롤리타. 그렇죠. 그 롤리타 컴플렉스에서 떠올리면서 그 뭔가 그 불순하고 불륜의 냄새가 나는데 이 영화는 단 한 번도 이 두 사람이 서로 그래서 살갗을 마주 댄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상당히 예, 느낌이 좋았어요. 게,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 얘기랑 요 얘기랑 두 가지 정도 재밌는 그 일이 그 뭐 저희가 얘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그 일본이라는 도시를 여행했던 많은 친구들이 이 영화는 일본에 딱 일주일 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풍경과 느낌을 잡아냈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딱 네. 일주일간 있었을 때의 느낌.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일주일 있다 보면은 그냥 그 정도의 이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샬롯과 밥의 관계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둘도 거의 한 일주일 만났어요. 상당히 그 표피적인 느낌으로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깊이 있는 어떤 것으로 다가간다라는 것이 일본 문화를 접하는 미국인들의 이 이야기랑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밥이 이 샬롯에게 뭐 더 대화를 청할까? 이 밤에 만날까? 이러면서 침대에 누워있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또 샬롯이랑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 성적인 어떤 그 코드를 읽은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이도 둘 사이의 관계가 참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장면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이 영화 음악 좋아요. 네. 조금 있으면 음악 들으실 텐데 그 아주 적재적소의 음악이 네. 사람 마음을 이렇게 콕 찌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 마지막 장면 되게 모호하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데 정말 저 시사회 보다가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눈물의 네. 의미가 예. 뭔지 지금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얘기를 했더니 저 아는 선배가 너 중년의 위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예. 영화입니다. 사실은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모두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될 것 네. 같아요. 이 영화를 예. 보면 예. 예. 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음악이 사실 기가 막힙니다. 음악도 영화의 그 이야기를 한다면 음악 자체가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한 곡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재은 편집장께서 너무 좋다고 한 바로 그 영화의 엔딩곡입니다. 아, The Jesus and Mary Chain의 Just Like Honey.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서 The Jesus and Mary Chain의 Just Like Honey, 아, 양희찬 씨 잘 들으셨어요? 예, 그 일렉트로닉 계열의 음악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자, 필름이점영이 편집장 이지은 기자 모시고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추천받고 있는데요. 어떤 영화 이번 주에 또 볼만할까요? 예, 한국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작품이고요. 김하늘 씨, 강동원 씨 주연 맡고 있죠. 네. 이 작품은 시사회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대보다 재밌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예. 왜 기대가 그렇게 낮았냐면 그 최근에 1년에 그 이런 유의 작품들 네. 제가 그 좀 넓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유의 작품들 즉 제목이 조금 이제 이색적으로 길고 뭐 좀 비슷비슷한 유의 로맨틱 코미디와 황당한 설정들이 등장하는 1년의 한국 영화들이 있었어요. 뭐 예컨대 그녀를 모르면 간첩 뭐 이런 작품들 그 이런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작품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기대 이하들로 영화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들에서 아마 기대들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기대 이상의 재미를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일반 시사 반응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제목처럼 일종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사기극이 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죠. 정말 사기꾼인 여자 주인공 영주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그 사기죄로 복역하고 있다가 가석방을 하고 언니가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기차 안에서 시골 약사를 만나게 되고요. 네. 시골 약사의 반지가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우연히 이 친구가 이제 다시 되찾아 주려고 하다가 결국 기차가 떠나는 바람에 반지를 들고 이 약사가 있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냥 반지만 전해주려고 했다가 그 우연찮게 말이 꼬이면서 이 약사의 약혼녀로 둔갑을 하고 네. 어떻게든지 벗어나보려고 하지만 이 약사인 친구가 너무 얄밉게 부니까 아예 작심을 하고 약혼녀인 척 행세를 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네. 이 작품은 몇 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김하늘이라는 배우입니다. 이 친구가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 보여준 그녀의 이미지가 거의 고스란히 얘기가 네. 되고 있고요. 그것은 단지 김하늘이라는 배우뿐만이 아니고요.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의 여배우들이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는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변화의 하나고요. 예전에 한국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뭐 수동적이고 뭐 어머니 혹은 악녀로서의 여성상이 참 지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런 데에서 여러 부분 여러 가지를 많이 탈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영화의 캐릭터들이 남녀를 구분하고 전반적으로 희화화되는 와중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김정은 그다음에 이 김하늘 그다음에 또 김선아 이런 일련의 배우들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우스운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김하늘의 이미지를 전적으로 활용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것이 성공적으로 활용되었기에 이 영화는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영화의 드라마가 역시 황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사기가 가능한 것이고 그 약사의 가족들은 어쩜 그렇게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는지 근데 보고 있으면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예. 넘어가요. 예. 그것은 황당한 소재가 문제라기보다 그 소재들을 엮어나가는 국면들 그 어떤 드라마적인 장치들의 치밀함에 있어서 이 영화가 상당한 재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거꾸로 될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조금은 뭐랄까 신뢰를 얻을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시나리오가 그래도 탄탄하고 그리고 두 주인공만이 끌어가는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주인공의 가족 주변 인물들을 전부 재치 있게 대사 속에서 껴안으면서 이게 게임하듯이 탁탁 리드미컬하게 코미디가 전개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코미디 영화가 네.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이 누구죠? 예, 감독은 배형준 감독이라고요. 예, 네. 신인 감독이고요. 예. 제작자가 이제 한지승 예, 시절 예전에 그 감독도 네. 하시던 분이고요. 아, 각색을 한 분이 박연선 씨라고 동갑내기 과외하기 시나리오를 만드셨던.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각본 쪽에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그 이 영화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네. 그 이 주인공 영주의 사기극이 통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언어를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 네. 차이에 예. 이게 그냥 얼핏 지나가기엔 무슨 장난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한 어떤 내공이 있는 언어적인 유희예요. 네.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그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저는 찬밥 신세였다고 생각해요. 그 네. 저급한 욕설들과 예. 어떤 성적인 코드들을 담아내는 대사들이 그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빛나는 그 언어인데요. 저는 네. 굉장히 굉장히 네. 이 나라 말을 사랑하는데 네. 그 언어들을 그렇게 비화하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변형시키는 것이 전 너무너무 못마땅했었어요. 근데 그녀를 믿지 마세요 나오는 이 대사들이 이런 식으로 한 단어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들을 끄집어내면서 네. 이것이 장난인 듯 진실되게 드라마를 엮어가는 부분이 저는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한 단어의 중첩적인 의미들을 코미디의 소재로 잘 썼는데 사실 미국 영화 속에서는 그 말 가지고 코미디를 전개시키는 부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여성 캐릭터가 김하늘 씨의 캐릭터가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의 그 고통당하고 맞기만 하는 그 여자랑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는 같을지언정 예.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우리가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죠. 정치적인 네. 올바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죠. 그 동갑내기 과외하기에서의 캐릭터는 그 영화는 정말 그 권상우가 연기했던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귀족 네. 그 일종의 그 대학에 가고 이러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친구에게 복속당한 여성 캐릭터에 불과했는데 여기서의 영주는 스스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스스로 어떤 여러 주변 인물들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면을 보여주죠. 네,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이미지까지도 그렇죠. 던져주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강동원이 고추총각이잖아요. 난 무슨 처녀는 많이 봐도 오이 뭐 처녀 이렇게 고추총각까지 나오는 경우는 못 봤어요. 상당히 많은 여성 관객들이 통쾌해하는 예, 사실 근데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경직되고 아주 뭐랄까 이렇게 뻣뻣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드라마 속에 녹아들어가서 그 사실 그렇게 탁 튀어나오지 않았던 맞습니다.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는 박혜경 씨가 부른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주제가 같은 곡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들어볼까요? 이제 나만 믿어요 진실을 믿어요 내 그대가 꼭 갖고 싶던 사랑 놓치지 않을래 그대 나와 함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지 내 맘에 숨 쉬는 이 사람 언젠가 알 것 같은 두려움 그 순간 너에게 나를 네, 그녀를 믿지 마세요 중에서 박혜경이 부른 그녀를 믿지 마세요 들어봤습니다. 자,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을 필름2.0의 이지훈 편집장의 강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번 주에 또 어떤 영화들을 개봉하죠? 예, 굉장히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 함께 네. 소개해드립니다. 아들이라는 작품이고요. 예.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입니다. 장 릭 다르덴과 장피에르 다르덴과 릭 다르덴 그 다르덴 형제 네, 감독. 덴마크 감독들이죠. 이 감독들은 이미 2년 전에 로제타라는 영화 일자리를 구해 나선 소녀의 이야기로 칸에서 황금종려상과 여우주연상을 쓰러간 그런 감독인데요. 네. 이번 아들도 칸에서 나무 주연상을 받았죠. 네, 예. 그 나무 주연상. 그 주인공 이름이 올리비에 구르메라는 배우인데요. 극중 이름도 올리비에고. 네. 이 작품은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목수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에가 있고요. 청소년 재활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어느 날 그 소년원에서 복역을 마치고 이 재활센터로 넘어온 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목수 일을 가르치는데 이 올리비에에게는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5년 전에 아들이 살해를 당했죠. 네. 살인을 당하고 이 사람은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재활센터에서 넘어온 그 친구가 바로 5년 전에 아들을 죽인 범인입니다. 그 범인인 아이와 이렇게 아이에게 목소리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둘만이 어디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져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하자면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작품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살인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부에 둘만이 어디 가게 되는 어떤 폐쇄적인 상황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적인 드라마 장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덴 형제는 원래 60여 편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감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대사도 없고 음악도 없고 또 어떤 영상적인 장치나 관습적인 장르적인 이런 것들 전혀 없이 끌고 가는 것은 저는 너무나 놀라웠는데 그런 것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고요. 이 올리비의 시선과 마음을 따라서 가는 그 카메라의 너무나 엄밀한 시선에 관객이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둘이서 어딘가로 갔을 때에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은 뭐랄까 삶과 죽음의 문제들 또 어떤 복수냐 이해냐 이런 문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영화적인 어떠한 장치 없이 어떤 굉장히 순수한 카메라의 시선만으로 또 연기자의 너무나 냉철하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연기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아마 감독들이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극히 현실 속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일상 속에 다가간 것 같은데요. 사실 FM 영화 음악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영화예요. 음악이 한 편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음악을 들려줄까. 근데 이 숨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맞습니다. 더 사람의 긴박하고 그 감정을 전해줬었는데 글쎄요. 이 음악은 못 듣겠어요. 네. 그렇죠? 아니, 저는 보면서 마치 러시아 그 대문호들의 그 문학 작품을 떠올렸어요. 예, 그 어떤 윤리랑 어떤 네. 인간 심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물음표를 하나에 딱 접하고 이런 영화도 있구나. 네. 했는데 그 이번 주에도 개봉한 영화는 또 어떤 영화들이 또 있죠? 예, 그 외에도 뭐 목포는 항구다 같은 한국 영화도 있고요. 네. 뭐 욕망이라는 디지털 영화도 있고요. 콜드 마운틴이라는 또 한 편에 주목할 만한 영화 개봉하죠. 네. 그 우리에게는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와 리플리의 앤소니 민겔라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주드로, 니콜 키드만, 니콜 키드만, 또 르네 젤웨거가 주연을 하고 남북 전쟁 배경으로 한 그 러브 스토리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그 고난을 뚫고 가는 인간관계와 여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앤소니 민겔라 감독의 특징은 좀 그 드라마가 광대하다는 데 네. 있죠. 그 자연과 또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그 고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감동을 주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콜드 마운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 배경으로 한 자연적인 분위기 또 남북전쟁에 휩쓸고 가는 정말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인간들의 운명 이런 것들이 사랑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드로와 니콜 키드만의 사랑 네. 그다음에 또 한편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연대하고 의지해 가면서 관계를 형성해가는 니콜 키드만과 르네 젤웨거의 관계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새로운 의미는 아니지만 인류가 사라질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인간들의 어떤 속성들과 어떤 진실들을 포착해가는 그런 커다란 힘이 있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콜드 마운틴 중에서 한 곡을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올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노미네이트된 곡입니다. 알리슨 카우스가 부르는 The Scarlet Tide. 이 곡과 함께 예중 편준 장관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Will I recall his parting words? Must I accept his fate or take myself far from this place? I thought I heard a blackbird toll, a little bird did sing. Man has no choice when he wants everything. Will 산책 FM 영화음악. 네, 이번 주에 개봉하는 또 한편의 한국 영화 목포는 항구다 중에서 이난영의 히트곡 목포는 항구다를 신세밴드 샌드페이퍼가 리메이크한 곡까지 들어봤습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같은 주가 좋아요. 그 영화들이 정말 풍부하고 다양하고 볼만한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다스러웠던 것 같은데 대전 서구 관자동의 이내연 씨가 정말 이 딱 동감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에는 온통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답니다. 옛날에는 극장마다 스크린이 하나씩밖에 없어 불편했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는 장기 상영해서 아껴두며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시장에 떠리하듯이 영화를 상영하니 아무리 영화를 아껴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지금 우리 영화의 성공은 영화적인 요소 외에 냄비 근성 또는 집단 히스테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된다는 영화는 엄청나게 많은 스크린을 확보해서 최단기간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고자라도 되는 듯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단 체면에서 우리 사회가 깨어난다면 옛날처럼 영화관들이 우리 영화를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개봉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좋다고 소문난 영화는 오랫동안 상영하게 될 거고 우리도 좀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스크린 수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와 유사한 뭔가 합리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개봉하는 이 영화들도 저야 뭐 시사회에서도 보고 빨리빨리 찾아가서 보는 편이지만 일에 바쁜 분들은 아 이제 그 영화 한번 봐야지 했는데 못 보면 야 그 얼마나 그 엄청난 손해거든요. 인생의 손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래연 씨 의견 감사드리고요. 아 바로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인데 이 영화도 좀 장기 상영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예술 영화 아닙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하신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의 민철호 씨가 말씀하신 자크리베트의 알게 될 거야. 김명희 씨도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삶의 반 고개를 훌쩍 넘긴 현자가 속삭이는 사랑 이야기. 아, 자크리베트는 영화와 연극의 경계선에서 예술을 생각하는 거장입니다. 아,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흐르던 곡. 영화 속의 인물들이 맨 마지막에 모두 연극 무대에 만나죠. 이렇게 자크리베트는 부조리한 삶을 잔혹곡으로 푸는 대신에 웃음과 춤으로 갈무리하고 있다라면서 김명희 씨가 이 같은 여유는 아무나 부릴 수 없는 법이라고 하셨어요. 자, 알게 될 거야의 마지막에 흐르던 곡 예, 패기리의 센자피네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키워드 영화 산책은 졸업이라는 키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enza fine, let it always be senza fine. There's no end to our love, our hopes, our dreams, our sighs. No end at all, no sad goodbyes, no fears. No tears, No love that dies, it sends a fina. Let it always be, sends a fina. Never ending, the sunlit days, the moonlit nights, the sea, the sand, the starry heights are yours and mine forevermore. All we are and all we know is love and love.